이번 앨범 활동이 끝나고 제가 인별그램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방송은 끝났지만 좋은 노래이니까 계속 많이 들어주세요. 한번 들으면 계속 귀에 맴돌고 자꾸 생각나서 찾아듣게 되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고 이게 바로 좋은 노래가 갖는 힘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 그리고 영스트리트에선 좋은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여기는 영스트리트고요. 저는 스페셜 DJ 조이입니다. 2022년 4월 9일 토요일 영스트리트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저희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이었고요. 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영스트리트의 스페셜 DJ를 맡게 된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와!

알러지엔 간질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UCB제약. 150만 관객이 선택한 압도적인 흥행작,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작품 뮤지컬 치킨앤하이드. 박은태, 카이, 전동석 최고의 배우들과 전율의 무대를 경험하라.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선택, 뮤지컬 치킨앤하이드. 5월 8일까지 샤롯데시어터. 웬디의 영스트리트.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0801님, 이번 학기 조별 과제 덕분에 좋은 친구들 사귀었어요. 과제할 때 잘 맞아서 같이 벚꽃 구경도 가기로 했어요. 완전 기대돼요. 와, 조별 과제. 저는 조별 과제를 해본 적은 없지만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벚꽃이 진짜 많이 피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 일주일, 이주일이면 다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408님. 최근에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옷 갈아입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스스로가 대견했던 것 같아요. 5월에는 컨셉 사진을 찍는데 뭘 찍어야 할지 고민이에요. 아, 졸업사진? 저는 별거 없었거든요.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나? 뭔가 저 때는요. 그냥 되게 평범하게 교복 입고 찍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되게 컨셉 사진처럼 많이 졸업사진을 찍나 봐요. 아, 저도 나이대가 그 나이대였으면 좀 색다르게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네, 5월에 컨셉 사진을 찍는다고 하셨는데, 한번 저희 레드벨벳으로, 네, 저희 레드벨벳 컨셉으로 한번 찍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2809님, 저 다음 주에 시험 치는데 너무 긴장되고 걱정돼서 잠시 진정하려고 라디오 켰어요. 라디오 들으면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아, 다음 주에 시험을 치시는구나. 저희 웬디 언니 목소리를 자주 들으셨나 봐요. 근데 오늘은 좀 새롭게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긴장이 사라지실까요? 왜냐면 전 지금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완전 생애 첫 지금 DJ를 하고 있어서. 네, 저의 긴장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저 사람도 긴장을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긴장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7332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차가 내일이면 저한테 와요. 지겹던 출퇴근 대중교통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됐네요. 앞으로 사고 없이 쭉 안전운전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와, 일단 첫 차 축하드립니다. 와, 저도 아직 첫 차거든요. 저도 제 생애 첫 번째 차와 아직 함께하고 있는데, 와, 일단은 안전운전이 최고이신 거 아시죠? 안전운전하시고. 근데 첫 차와 좋은 추억 많이 쌓아야 할 텐데, 저는 제 첫 차와 죽을 뻔했던 고비가 좀 있었어서.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서로를 잘 아는 아주 저의 소중한 베프가 됐는데, 네, 7332님도 그렇게 첫 차와 베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081님, 오늘 이사 준비로 소품샵을 구경하고 왔는데 너무 이쁜 게 많아서 다 사버렸어요. 짐을 줄이려고 했는데 더 늘어난 건 기분 탓이겠죠? 와, 소품샵, 거기서 그냥 나오기 힘들죠. 네, 저도 좀 미니멀한 삶을 살아보려고 좀 욕심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게 생기면 역시 맥시멈 리스트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뭐 한 번 사는 인생, 좋아하는 거 마음껏 사는 게 뭐가 나빠요. 네, 이사 가는 집 예쁘게 잘 꾸몄으면 좋겠고요. 예쁜 소품들도 많이 많이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그럼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민호이 피처링 10cm의 티타임, 권진아의 핑크 듣고 오겠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이유는 나한테 없어. 사랑이 다 대신할 테니까. 계절이 지나가고 돌아오듯이 다 그런 거겠지. 지그지그 돼. 넌 내 맘 사이 멀어지고 있는 소리 들려. 따끈따끈 안에 지난 밤 사이 결이 왔나 봐. 차가운 너의 손 허허 불어 내 주머니 없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다투고 또 다투고 두닥거려도 다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삐끗삐끗해 너와 내 맘 사이 멀어지고 있는 소리 들려. 두근두근 안에 지난 밤 사이 겨울이 왔나 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내게 스며든 내 모습을 보면 널 미워하다가도 결국은 사랑하지. 넘는 봄 여름 말고 내게 이제 네, 민호이 피처링 10cm의 티타임, 권진아의 핑크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만나볼게요. 6412님, 오늘 친구랑 오랜만에 마라탕 먹고 왔는데 실수로 매운맛 단계를 너무 높게 주문한 거예요. 한 입 먹고 눈물 흘리고 한 입 먹고 눈물 닦고를 반복했네요. 그래도 맛있었어요. 와, 마라탕. 네, 저도 마라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원래 저는 마라탕을 싫어했었는데 한번 그 매력에 빠지고 나니까 와 진짜 한때 중독됐어요 저도. 근데 저는 약간 맵찔이여가지고 그렇게 매운맛은 못 먹는데 와 근데 마라탕 매운맛은 진짜 맵잖아요. 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네, 5541님 오늘은 우리 집 고슴도치인 또치의 생일이에요. 간식 여러 개 사와서 생일 뷔페도 차려줬어요.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아, 고슴도치 또치의 생일이에요. 와, 너무 귀엽다. 저는 그 지금 동물농장 MC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고슴도치 수의사 선생님의 그 하루에 대해서 그 약간 동물농장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영상을 봤었는데 와, 고슴도치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너무너무. 또치 생일 너무 축하하고요. 고슴도치가 이제 주인한테는 가시를 안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견 못지않게 반려 고슴도치도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또치와 오래오래 좋은 추억 쌓으시길 바랄게요. 0912님. 새로 산 헤드폰 끼고 산책 다녀왔는데 완전 신세계였어요. 음질도 너무 좋아서 감탄하면서 들었네요. 앞으로 제 필수템이 될 예정입니다. 저도 최근에 헤드폰을 샀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A사에서 헤드폰이 나왔잖아요. 저도 그거를 주문해가지고 써봤는데 와, 저도 신세계더라고요. 네, 그 맥스. 네. 아, 그리고 헤드폰이 이어폰보다 귀 건강에 더 좋다고 들어서 저도 될 수 있으면은 헤드폰으로 사용을 하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필수템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7012님. 요즘 힙합 노래에 빠졌어요. 원래 발라드만 들었는데 딸이 들려준 힙합 노래를 듣고 빠졌네요. 퇴근길에 힙합 노래 들으면 너무 신나요. 아, 딸이 힙합 노래를 추천해 주셨군요. 아, 힙합 너무 좋죠. 저도 원래 힙합을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힙합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끔 기분이 다운되거나 할 때 힙합을 많이 듣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소분들의 문자 만나봤고요. 저는 백예린의 안티프리즈 듣고 2부 영스스쿨 위클리 세 분과 함께 돌아올게요. 우린 오래 전부터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주 속을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태양과 달이 겹치게 될 때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춤을 추며 비싸자 실력 비싸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자격증을 따자 자격증을 따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온라인 교육 포털 이펜스 코리아 얼마 경리 얼마 경리 인공지능 경리 비서 얼마 경리 특허받은 자동기장 얼마 경리 쉽고 빠른 세금 신고 얼마 경리 쾌적관리 이사급여 얼마 경리 월 29,000원 창업회사 6개월 무료 얼마 경리 가입비 부가세 별도 지친 모든 분들을 위해 저 차태현의 건강을 플러스 내추럴 플러스 건강이 플러스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게 내추럴 플러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홍게 10마리 만원 산지직송 홍게 H9 만원 홍게 10마리 만원 당일배송 홍게 H9 그날 잡은 싱싱한 홍게를 산지에서 식탁까지 당일배송 홍게 10마리 H9 내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얼마 전 직장을 옮겼는데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요. 일도 사람도 낯설기만 하니 회사에 대한 애정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라고 K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어느 정도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낯선 사람들이 처음부터 친근하게 느껴지기란 쉽지 않죠.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당장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더 커 보이겠지만 근무 환경에 좀 더 익숙해지시면 다소 건조하지만 그 분위기 나름의 장점도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좋은 동료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마음좋지 웅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월요일에도 화나는 화요일에도 이분들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죠. 매일매일 다양한 매력으로 일주일을 꽉 채워주는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위클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영스스쿨 위클리 편 네, 영스트리트 토요일 2부 시작했고요. 오늘 영스스쿨의 주인공, 위클리의 먼데이 씨, 제이 씨, 조아 씨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먼데이. 제이, 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 만난 적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희 이번에 네. 활동 한번 겹쳤어가지고 맞다. 네. 근데 앨범도 한번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어서 긴장해서 질문을 그냥 그대로 읽어버렸어요. 맞아요, 우리 인사했었죠. 네, 우리 맞아요. 우리 대기실로 와서 인사해줬잖아요. 네, 맞아요. 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위클리 분들이 영스랑 또 인연이 있는 게 1부 네. 로고송의 주인공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애프터스쿨 라이브라는 곡을 영수에 맞게 개사를 해주셨는데 네. 녹음하셨던 곡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네. 네. 기억납니다. 와. 오늘은 제가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됐는데 같이 우리 재밌게 놀아봐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첫 싱글 앨범을 발표하셨잖아요. 네.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저희가 첫 싱글 앨범 플레이 게임 어웨이크라는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일단 타이틀곡 뱀파라는요, 저희 당당하게 나아가는 위클리를 따라서 어둠을 뚫고 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타이틀곡입니다. 예, 맞습니다. 와. 그동안의 컨셉이랑 네. 되게 완전 상반되는 컨셉으로 맞아요. 컴백을 네.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네, 근데 저희 레드벨벳도 네. 이렇게 상반되는 컨셉으로 이렇게 컴백을 자주 했었는데 네. 이런 상반된 컨셉을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밝은 컨셉만 하다가 네. 이번에는 좀 새로운 반전의 느낌으로 네. 컨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제 자신이 낯설고 표정은 어떻게 써야 되고 카메라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담아야 될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정말 데뷔 초에 벨벳 컨셉을 할 때는 네. 아, 저도 너무 어색해서 언니들만 믿고 다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말요? 제가 보기엔 너무 소화 잘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멤버들이 네. 그 뱀파라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원데이 씨는 도화지, 네, 네. 제이 씨는 새로운 반전, 네. 그리고 조아 씨는 꽃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저 원데이는 우선 도화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딱 화이트! 네, 이렇게 빈 도화지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왜요? 막 그리는 대로 그릴 수 있어서? 네. 아니면 아직은 모르겠어서? 이때가 딱 그 컴백하기 전에 네. 했던 질문이었고 네. 그때 이제 드렸던 답변이었어가지고 이제 음악 방송 때마다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어서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네. 너무 잘 그렸어요. 아, 네. 제이 씨는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은 새로운 느낌, 새로운 반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뱀파라는 위클리의 새로운 반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반전이죠. 완전 새로운 반전. 네. 네. 바뀌었죠. 네. 조아 씨는요? 네, 저는 꽃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저희가 뱀파라 컴백을 3월에 이제 꽃이 핀 3월에 하기도 했고 네. 또 이제 꽃송이들이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그런 네. 꽃송이들이 모여서 제일 예쁜 꽃이 되는 것처럼 저희 뱀파라도 이제 멤버들의 퍼포먼스가 모였을 때 제일 멋진 곡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꽃이라고 표현을 해봤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 잘 생각하고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멤버들의 애정이 듬뿍 담긴 곡이라서 그런지 타이틀곡 뱀파라가 해외 아이땡즈 차트에서 상위권에 랭크되기도 하고 음반 판매량도 지난 앨범의 두 배 이상의 기록을 달성하셨다고 적혀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번 앨범에 뱀파라를 포함해서 총 3곡이 수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혹시 네.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희 일단 솔라랑 Where is my love 이렇게 두 곡이 더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솔라는 힙합 리듬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 멤버들의 속삭이는 보컬부터 고음역대까지의 보컬까지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곡이고요. Where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Where is my love는 저희의 두 번째 팬송입니다. 네, 맞아요. 아, 팬송이구나. 네. 네. 아, 근데 보컬들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어떡해. 멋있어요. 최고의 칭찬이에요. 조희 선배님께 이런 말씀을 아이고 아이고. 아, 그리고 음악 방송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셨잖아요. 네. 혹시 이런 거는 좀 아쉬웠다는 거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7인 완전체로 연습을 아무래도 했다 보니까 네. 이번에 활동 중단을 한 친구가 있어서 뭐 이렇게 아. 완전체의 모습을 무대에서 많이 못 보여드린 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네. 분위기 바꿔서 그러면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새로운 컨셉을 도전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위클리의 새로운 가능성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만족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약간 네. 처음에 벨벳 컨셉을 처음 했었을 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되면 네. 정말 이 상반된 컨셉이 얼마나 그 소중한 건지 네, 정말 느끼게 될 거예요. 정말 레퍼토리도 엄청 다양해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한번 위클리 분들의 새로운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노래 이번 앨범 타이틀곡 뱀파라 듣고 올게요. 위클리의 뱀파라 듣고 왔습니다. 와 진짜 강렬하다. 맞아요. 진짜 근데 보컬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다들. 맞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영수스쿨 위클리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챕터 1 위클리 다파리 말해주리. 오. 마법.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건데요. 네. 질문 듣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네. 네. 네. 그럼 노래 주세요. 첫 번째, 요즘 내가 가장 푹 빠져 있는 건 원데이 씨? 조이 선배님! 어? 제이씨? 필마의 리듬 무대 찾아보기! 조아씨? 조이 선배님! 어머, 두 번째, 딱 하루 휴가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일은? 원데이씨? 여행 가기! 제이씨? 놀이공원 가기! 조아씨? 저도 놀이공원 가기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멤버들에게 고마웠던 순간은? 원데이씨? 지금 이 순간! 제이씨? 나에게 이쁘다고 해줬을 때? 조아씨? 매 순간. 네, 여기까지 위클리 다파리 말해주리 질문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하나씩 짚어보면서 우리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아, 요즘 내가 가장 푹 빠져있는 거. 제가 솔직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조이라고요? 아, 원데이 씨 조이라고요? 아, 네. 정말요? 네,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 감사해요.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이고, 무슨. 아, 그러면 제이 씨는 네. 필마이리듬 무대. 저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아, 네. 저희 진짜 저도 항상 무대를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번에 필마이리듬 너무 좋아가지고 아, 무대를 정말요? 항상 찾아보기도 맞아요. 하고 저희끼리 단체 연습하기 전에 노래를 틀고 아, 네. 항상 틀고. 몸을 푸는데 맞아요. 노래를 몸을 풀 때도 필마의 리듬을 듣고요. 네. 샤워송도 항상 필마의 진짜 맞아, 항상 네, 무한반복 하고 있어서 네, 숙소에서 모두가 다 틀어서 엇박자로 계속 들려요. 아!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조아 씨도 네. 조이라고 말씀을 네 맞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꼰대가 아니에요. 아~ 네, 저는 정말 열려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아~ 네, 그래서 아~ 더 좋습니다. 아 정말요? 아, 진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딱 하루 휴가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일은 이제 먼데이 씨가 여행 네, 하고 맞습니다. 제이 씨랑 조아 씨가 놀이공원이라고 네. 해주셨는데. 네. 아, 여행을 안 간 지 오래됐어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 좀 비교적 오래된 것 같아요. 여행 가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을 너무 오랜만에 가고 싶은데 맞아요. 상황인지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질 때 최대한 네. 빨리 네. 가족과 함께 아니면 멤버들과 함께 너무 좋다. 네.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네. 놀이공원도 가고 싶다고 했는데 네. 놀이공원 좋아해요? 네, 놀이공원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안 간 지 오래됐기도 맞아요. 하고 또 요즘 최근에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엄청 꽃들이 예쁘게 폈더라고요. 네. 그래서 놀이공원에서 재밌게 놀고 꽃들이랑 같이 예쁘게 사진도 찍고 싶어서 맞아요. 최근에 너무 놀이공원이 가고 싶었어요. 아, 네. 맞아요. 지금 찍어야 돼요, 사진. 맞아요. 곧 있으면 다 지잖아요. 맞아요. 네. 네. 하루빨리 이제 위클리에 소속사에서 스케줄처럼 놀이공원 가는 날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멤버들에게 고마웠던 순간이 원데이 씨는 네. 지금 네. 그리고 제이 씨가 나에게 이쁘다고 할 때 그리고 조아 씨가 매 순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왜 고마워요? 지금 사실 할 말이 없었던 걸 수도 있고 고마웠던 적이 없었다. 최근이라고. 최근에 생각이 근데 보니까 제이가 가장 네. 솔직하게 대답. 그러면 지금 와서 솔직하게 대답한다면? 지금 와서 솔직하게 대답을 드린다면 저도 멤버들이 예쁘다고 해줬을 때? 예쁘다고 예쁘다고 해줬을 때가 최고죠. 괜히 저 말고 다른 멤버 예쁘다고 하면은 괜히 서운하고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맞아요. 아니 최근에 누가 제이씨한테 예쁘다고 해줬어요? 많이 멤버들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긴 하는데 나? 딱 최근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영스스쿨의 주인공들 위클리의 먼데이 씨, 제이 씨, 조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멤버들에게 도착한 사연들을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민준기님, 제이가 음색 장인인데 음치 개인기도 진짜 잘하거든요. 컬투쇼에서 뱀파라 음치 버전 들었을 때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음치 버전으로 레드벨벳 선배님들의 Feel My Rhythm 불러줄 수 있을까요? 먼저 원래 음색으로 불러준 다음에 음치 버전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돼. 제이씨 괜찮아요? 진짜 제가 괜찮겠어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음치 개인기는 너무 자신 있는데 네. 들으시는 분들마다 되게 경악을 아, 그 정도예요? 듣지 못하셔서 네, 너무 당황하실 수 있는데 먼저 네. 당황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 그러면 먼저 네. 이제 원래 너무 예쁜 음색으로 제가 이거 들어봐도 되는 거예요? 어떡해 너무 떨려 떨지 말고 네 그냥 막 불러주세요. 혹시 가능하신다면 저랑 같이 한번 원래 네. 버전으로 불러주실 수 어디 부분 부를까요? 저는 꽃가루 유명한 꽃가루 파트야. 우리 한번 꽃가루 날려볼까? 자, 하나, 둘, 셋. 꽃가루를 날려 북죽을 더 크게 터뜨려. 네, 음치 버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가루를 날려 북죽을 더 크게 터뜨려. 어떡해. 와, 근데 잘한다. 와, 소름 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음치가 아니라 음치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중간에 살짝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어가지고 잘하네. 너무 부럽다. 이런 개인기 있는 거 너무 부럽다. 진짜 잘한다. 감사합니다. 네, 5370님, 짱클리들 이번에 180도 변신한 거 너무너무 멋져요. 걸크러쉬에 이어서 혹시 또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 있어요? 위클리는 뭔들? 도전? 네, 있을까요, 컨셉? 저는 레드벨벳 선배님 빨간 맛 완전 청량하고 네. 이 여름에 아주 걸맞는 그런 곡도 꼭 가봤죠. 너무 잘 어울리겠다. 네, 제이 씨는요? 또 저는 약간 시크 도도한 느낌인데 약간 봄이랑 잘 어울리는 살랑살랑한 느낌의 컨셉을 한번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조아 씨는요? 저는 사실 어떤 컨셉이든 다 해보고 싶긴 한데 네. 저는 레드벨벳 선배님의 퀸덤 같은 그런 컨셉을 너무 해보고 싶어요. 여왕이 되고 싶구나. 근데 이렇게까지 상반된 컨셉을 할 수 있는 그룹이면 정말 못할 컨셉이 없을 거예요. 진짜 앞으로 할 수 있는 컨셉이 엄청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아서 저 너무 많이 기대가 돼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하핑 예 여자라면 하핑 사사부터 100까지 스타일 사이즈 걱정 없는 여성 의류 브랜드 검색창에 하핑 대한민국 모두 쌩쌩하세요. 멈췄다. 와, 멈추셨네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선 우선 멈춰주세요. 어린이를 지키는 안전운전. 이 캠페인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아이들과 미래재단 행정안전부가 함께합니다. 요즘 덮밥 이슈 핵당해 핵 맛있어 핵 든든해 요즘 덮밥 이슈 핵밥 핵밥 지금 주문해봐 덮밥은 핵밥 핵밥 하루 한 번 하루 한 포 하루 영양 열 가지 성분을 간편하게 온 가족 영양을 간편하게 뿌띠엔드로 바꿔 뿌띠엔드 습관은 뿌티엔드 뿌티엔드 뿌티엔드로 바꿔봐 노바렉스에서 제조된 에이팜 건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격리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저 화석진이 추천합니다 격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격리나라 격리나라 땅스 떡볶이 땅스 포장 전문 땅 가성비 땅 밀키트 땅 땅스 떡볶이 떡볶이 땅 우리 모두 땅 매콤매콤 얼큼 푸짐해 땅스 떡볶이 배달 어플로 주문하세요 땅스 떡볶이 창업한다니까 주변에서 걱정 많이 했죠 근데 김간에 창업한다고 했더니 김간에? 믿음 가네 하고 안심하더라고요 믿음 가네 오래간에 모두가 안심하는 창업 오늘도 김가네 NH톡뱅 편하게 고민 쉽고 빠르게 고민 내 손은 행복해 NH톡뱅 자산의 쿠키워 모아서 쿠키워 한눈에 쿠키워 NH톡뱅 콕 갈수록 자산은 더 커져가니까 스마트한 금융앱 NH콕뱅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영스트리 들어볼래 이거 저거 찾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 너 박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영스트리 들어 웬디의 Young Street. Young Street 토요일 3부 시작했고요. 오늘 영스 스쿨의 주인공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는 위클리의 먼데이 씨, 제이 씨, 조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위클리 멤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챕터 2 멤버 탐구 생활.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세 분이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네. 적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적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아, 지금 제 손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적은 이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네. 아, 저는 일단 MBTI 과몰입러로서 네. 모두가 2인 게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네. 아,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희 멤버들은 모두가 I여가지고 네, 저는 와. 그럼 선배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FP예요. 아, INFP. 네. 제가 초면에 말이 많이 없는 게 네, 오해하지 마시고 아유, 제가 낯을 가려가지고 아유. 네, 근데 제가 이제 하나씩 볼게요. 네네네. 자, 먼저 먼데이 씨 거를 먼저 네. 볼게요. 네. 네. 요즘 빠진 게 네. 일기예요? 맞습니다. 제가 원래 일기를 도전도 잘 안 했거든요. 네. 일기 쓰는 거를 괜히 시작하면 작심삼일 뭔가 이렇게 될 것 같고 해가지고 네. 시작도 안 했었는데 최근에 네. 일주일을 갑자기 쉬게 되면서 너무 심심해서 네. 일기를 한번 쓰게 시작했다가 네. 이게 완전 이 감정을 되게 잘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에 완전 빠져 있습니다. 오늘 제 일기에 등장하실 거예요. 오 마이 갓, 제가요? 저도 근데 일기를 뭐 네. 기분이 좋을 때보단 네. 뭔가 심란할 때 도전보다는 쓰게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리고 갖고 싶은 초능력이 상대의 마음 읽기인데 맞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그렇게 읽고 싶어요? 제가 되게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네. 이런 사람들과 한 번에 막 가까워지고 싶고 한데 네. 또 저도 사실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낯 가리고 상대도 낯 가릴 때 이 분위기가 이렇게 좀 고요하고 이런 거를 또 슬퍼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상대의 마음을 알면 저도 더 다가갈 수 있고 이게 아, 낯 가리고 있는 거구나 하고 네. 저도 이제 다가가거나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아, 멋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일단 사람이 좋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넓은 사람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10년 뒤 나의 모습은 지금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 맞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네.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10년 후에도 똑같이 이러고 있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완전 공감해요. 저는 정말 가끔 네. 그 외형만 네. 나이가 들지 그 제 내면과 머릿속은 어릴 때 그대로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완전 공감하는. 네. 좋아요. 여기 그림 적혀 있네. 오늘 나의 TMI는 오늘 비주얼 퀸 조아가 예쁘다고 해줬다. 썼는데. 여기에도 써 있네. 이게 사회생활인 게 탈로나 버려가지고. 아니요. 조아가 평소에도 네. 저희뿐만 아니라 멤버들한테 예쁘다고 제일 많이 말해주는 멤버인 것 같아요. 진짜. 자기도 예쁘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예쁜 게 더하네. 그런 의미에서 조아 씨 거 이제 한번 네. 봐볼게요. 네. 2005년생이에요? 네, 제가 팀에서 막내라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와. 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네. 와, 안 힘들어요? 사실 활동하면서 학교 가면 약간 피곤하긴 그렇죠. 한데 그래도 또 막 메이크업한 모습으로 학교 가고 하면은 네. 친구들이 신기하고 되게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또 그런 맛도 있고 뭔지 알죠? 재밌는 것 같아요. 어머, 데뷔 계기가 아빠의 추천이라고 써있는데 네, 저도 뭔가 처음에 이제 연예계 쪽에 관심이 아예 없다가 이제 중학교 때 시험 기간이라서 사회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제가 모델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어릴 때부터 네. 했었었는데 네. 이거 모델 쪽으로 오디션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문제 풀다가 이러고 나와서 그래 이러고 다시 들어가서 문제를 풀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어떨결에 오디션을 봤는데 제가 지금 위클리가 되어 있네요. 와, 재능. 아니, 재능은 아니지만 아버지 눈에 얼마나 예뻤으면. 근데 아빠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겠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징크스가 다리 마사지를 안 하면 잠이 못 자? 제가 원래 이런 버릇이 없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춤을 많이 추고 조금 움직임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네. 한번 부모님이 마사지기를 사주셨어요. 네. 그래서 숙소에 들고 와서 같이 네. 쓰자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른 멤버들이 못 쓸 정도로 제가 들어오면 아무리 늦게 끝나도 꼭 하고 자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그랬구나. 네. 맞아요. 부지런하죠. 진짜 부지런해. 네. 잠을 30분밖에 네. 못 자도 다리 맞아. 마사지를 20분을 하고 10분 정도 자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너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 정말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나 왜 자꾸 왜 이래.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관리해야 되거든요.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고른 나의 입덕 포인트 세 가지. 눈, 말투, 사랑. 이라고 했는데 네. 뭔가 눈으로 뭔가 감정을 표현하는 뭔가 내 마음을 전달하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눈이라고 했고 또 말투는 뭔가 되게 딱 봤을 때 뭐 표정하고 있으면 좀 차가워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뭔가 말하면 너는 절대 아니다 말투에서 느껴진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서 말투했고 네. 마지막 사랑은 제가 사랑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주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런 게 입덕 포인트지 않을까. 아 그랬구나. 완전 사랑둥이 막내예요 정말. 눈이 또 크고 네. 예뻐가지고 네. 눈에 사랑이 넘쳐요 진짜. 아, 진짜요. 네. 아,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야 저한테 하트를. 네 내가 생각하는 10년 뒤 나의 모습은 멋진 아티스트. 네 그냥 뭔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 그래서 멋진 아티스트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의 포부를 담았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위클리의 솔라 듣고 와서 제이 씨의 자기소개서도 만나볼게요. 네. 눈이 가리게 믿게 나는 순간 사라질 어둠 어서 바로 check 나는 느껴 이미 우리 세계는 격변하고 있어 bang yeah 마주해 with me make it better I'm gonna let it out hey. 온 세상을 비치듯이 yeah, I'm gonna let it out hey. 모두가 또 놀라버릴게 I'm gonna 서두르면 take it slow 우린 변화하길 원해 나 원해 너한테 새롭게 so you can see it coming Let's go now. Ready, baby, yeah. Do you hear that? 정열 속 눈을 떠 like a solar, yeah. Do you hear that? 성광 속 꿈을 떠 like a solar. Stop me, yeah. Burn it. 찬란하게 시작됐어 like a solar. 위클리의 솔라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위클리 멤버 이제 제이 씨가 네. 직접 작성해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아 근데 솔라 노래 왜 이렇게 높아요? 우와 진짜 맞아요. 높다. 와 녹음 진짜 힘들었겠다. 네 제이 씨 거 한번 볼게요. 와, 좋아하는 음식이 이렇게 많아요? 마늘, 고기, 파스타, 치킨, 피자, 짜장면, 쭈꾸미, 삼겹살. 아, 맞아요. 오, 먹는 걸 많이 좋아해요? 네,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위도 진짜 크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전혀 안 보이는데? 근데 진짜 많이 먹어서 네. 아무래도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많아요, 제가. 아, 우와, 진짜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근데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저도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거든요. 아, 맞아요. 최고예요. 네. 어릴 적 꿈이 배우, 사육사, 의사 너무 세 개 다 다른 직업 아니에요? 맞아요. 각각 이유가 있는데 네. 배우는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배우고 아역 생활을 좀 해왔어서 네. 배우를 어릴 때부터 꿈을 꿔하기도 했고 사육사는 제가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악어랑 상어 약간 이런 사나운 동물들에 네. 관심이 많았어서 그런 동물들에 관한 사육사가 꿈이었고 또 의사는 제가 돌잡이 때 청진기를 잡아서 그때부터 청진기를 잡은 이 저만의 네. 뭔가가 있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또 각각 제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럼에도 이렇게 위클리로 데뷔하게 된 계기가 네. SNS로 오디션 제의를 받았다고요? 네, 맞아요. 오. 그리고 하고 싶은 열정. 네. 아, SNS로 요즘은 오디션 제의를 받는군요. 네, SNS에 막 사진을 업로드를 하는데 네. 그 사진을 보시고 회사 관계자분께서 이제 오디션을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해주셔서 오디션을 보고 저도 또 하고 싶은 열정도 많고 도전해보고 싶어서 한번 봤는데 네. 이렇게 너무나도 운이 좋게 위클리가 되었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SNS로 오디션 제의한다는 걸 몰랐다가 지금 알아서. 아, 그리고 징크스가 거울을 5초에 한 번씩 보기라고 써있는데 아, 정말이에요? 네, 네 아마 맞아요. 옆에 있는 조아씨와 원데이씨가 아, 증인이 될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목격자. 뭔가 좀 조용하다 싶으면 네. 이러고 있거든요. 딱 들고 본인은 매력에 심취한. 네. 근데 옆에 조아씨도 네. 아. 근데 둘의 약간 느낌이 다른 게 네. 제이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보고요. 네. 조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카메라로 본인을 하면서 사진을 한 만 장 정도 찍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팀 내 비공식 포지션이 꽤나 웃김, 크크 써있는데. 아, 웃겨요, 팀 내에서? 너무 재밌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엄청 엉뚱하고, 네. 이게 4차원 매력도 있고, 또 멤버들의 그, 뭐라 그러지? 그 개그 포인트, 터지는 웃음 포인트를 잘 알아서 아, 멤버들이 정말 언니 덕분에 많이 웃어요. 아, 맞아요. 네, 아. 약간 드립, 약간 이런 느낌도 좋아하고, 네. 웃기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좋아해서. 각색을 잘하는 것 네. 같고. 네. 네. 그래서 좀 꽤나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꽤나 웃김. 네. 한 90%가 비방용임. 아, 그래요? 어, 너무 궁금한데? 와, 그리고 내 이름 앞에 붙었으면 하는 수식어는 최고 상큼. 아, 너무 엄청 길어요. 최고 상큼 밝음이 러블리 사랑둥이 큐티 뽀짝 프리티가. 아, 다 해라 다. 다 해. 아, 진짜. 아, 근데 아, 옆에서 거울 보는 이유가 있다고. 와, 최고 상큼. 상큼하고 네. 밝음이 네. 러블리 사랑둥이 큐티 뽀짝 프리티걸 근데 너무 다 잘 어울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약간 제가 자신감도 그렇고 자존감이 조금 높은 편이어서 네. 제가 이런 걸 쓸 때 저 스스로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아, 좋은 거죠.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10년 뒤 나의 모습은 멋쟁이. 아, 맞아요. 귀여워. 아, 멋쟁이가 되고 싶어요? 네, 뭔가 아티스트로서도 그렇고 네.

성과 업, 업, 업, 업. 매출 업, 반총물을 고려하라. 라, 라, 라. 좋아라. 라, 라, 라. 싸니까 반총물은 고려잖아. 고려 기프트, 반총물을 고려하라.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와, 오, 세 분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너무 재밌었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끝인 거죠? 어, 네. 어떡해. 아, 네. 저도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진짜 네. 천재 DJ님이신데. 네. 아, 뭐야. 정말.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네. 뭐예요. 소리 최대로 키워서 듣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한 분씩 오늘 어떠셨는지 끝인사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아, 네. 네. 아, 우선 영스 가족님들 너무 이렇게 토요일 이 밤에 소중한 시간에 저희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의 열정이 지구 끝까지 닿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위클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너무 재밌게 해주신 조이 선배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이씨. 네, 오늘 또 좋은 기회로 영스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영스 가족분들도 저희 위클리아 오늘 조이 선배님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고 제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여신님이 한 분 앉아 계신데 오늘 진짜 너무 눈이 호강되는 날이어서 아, 네. 저랑 텐션이 엄청 너무 좋아요. 네, 조아 씨. 네. 일단 오늘 영수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진짜 정말 정말 저희 위클리가 정말 정말 존경하는 조이 선배님과 또 스페셜 맞습니다. DJ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소중한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 위클리 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3부 끝곡으로 위클리의 Where is my love 들려드리면서 세 분 보내드릴게요.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 나만 이런 것 같아 어떡해 매일 이런저런 걱정 Oh, 레이디 데일리 패션 룸페커 옷이 편해야 세상이 편하니까 룸페커 세상 편한 룸페커 제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제리로제 동시에 먹는 재미 제리로제 꾸덕꾸덕했어 제리베리 딜리셔스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어? 둘 다 먹으면 되잖아 제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테트리스 찜닭 테트리스 찜닭 테트리스 찜닭 입맛 따라 골라 내 맘대로 토핑 테트리스 찜닭 테트리스 찜닭 품격 있다 신선하다 가맹문의 1566-8312 골라먹침 테트리스 찜닭 산삼 먹고 힘냈다 산다원 장만수 산삼과 본진보 산다원 장만수 산삼과 본진보 산양삼을 한 뿌리째 통째로 넣었다 삼다원 장만순 산삼과 공진보 창업 비결을 뜻하는 말은 맛도 탄탄 매출 탄탄 탄탄면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000만 원 창업 혜택까지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000만 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은 야식 추천 메뉴로 간편한 토띠아 레시피 두 가지 준비했어요. 먼저 달군팬에 기름을 두른 뒤 달걀 프라이를 할 건데요. 노른자를 터뜨려준 후 소금을 약간 뿌리고 뒤집어줍니다. 여기에 채썬 양파를 올려주고요. 체더치즈 한 장을 올린 다음 설탕 한 스푼을 솔솔 뿌려주세요. 토띠아 한 장을 올리고 바로 뒤집어 돌돌 말아서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완성입니다. 다음 레시피는 허니버터 갈릭 토띠아인데요. 먼저 버터를 녹여주고요. 다진 마늘과 꿀, 파슬리 가루를 넣어 섞어준 뒤 토띠아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이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 노릇하게 구워주면 단짠단짠한 허니버터 갈릭 토띠아가 완성됩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환기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 바쁘게 지낸 그동안의 일상들, 다가올 설레는 일들, 완소들의 일상을 만나보고 선물도 쏩니다. 지금부터 함께해요. 완소로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들 주말에 다 모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이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김지호님, 마트에 가서 건빵을 봤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다섯 봉지나 사왔습니다. 커피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우유랑 먹어도 맛있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으니 더 바삭하고 맛있네요. 아, 건빵! 오, 건빵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건빵 안에 그 별사탕이 별미죠. 네. 과자 중에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으면 더 맛있는 과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저도 여기서 알았어요. 홈런땡, 초코맛파이, 호두과자 이렇게만 말해도 다들 아시죠? 아, 저도 한번 집에 가서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돌려 먹어봐야겠어요. 네, 공을 뽑아볼까요? 네, 24번 펫 영양 보충제. 아, 김지원님이 펫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펫 영양 보충제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바로 다음 사연. 이혜령님,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고 다니려고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를 샀어요. 주말에 공터 나가서 남편한테 자전거 타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려고요. 혼자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옵니다. 네, 저는 사실 자전거를 진짜 잘 타요. 근데 자전거든 인생이든 도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이혜령님, 분명히 혼자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네, 바로 선물 뽑아볼게요. 네, 18번 커피. 네, 커피 나왔습니다. 아, 이제 자전거를 이제 혼자 타고 다니실 수 있게 되면 한번 자전거 타다가 중간에 이제 커피 한잔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네, 다음 유형아님. 주말에 살면서 처음으로 조조 영화 보러 가요. 혼밥도 도전해 보려고요. 내일이 기다려지네요. 흐흐. 아, 조조 영화. 와, 조조 영화. 와,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조조 영화랑 심야 영화 이렇게 좀 선호하는 게 갈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야 영화가 더 좋은데, 아, 요즘 또 시간이 풀렸더라고요. 심야 영화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혼밥도. 아, 사실 혼밥은 못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포장해서 집에서 혼자 먹거든요. 네. 네, 선물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번 마스크팩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들이 나오네요. 네. 살면서 처음으로 마스크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일상 만나보는 완소로그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스텔라장의 레시피, 루시와 데이브레이크의 쉬운 답. 자고 결국 무거운 아침이 되어버렸어. 오늘 약속을 고민하다가 그냥 일찍 나왔어. 풀리지 않는 마음 봄이야. 마주치는 모든 꽃을 보며 불러주던 꽃게만 바뀌지. 웃음이 터지는 너의 얼굴, 이게 나의 봄이야.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행복한데 너를 바라보면서 습관처럼 우린 마주보면 아무리 엉켜봐도 이렇게 녹아버리는데 바보 같은 내가 외워둘게. 나는 그냥 너만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쉬운 답이 있는걸. 네, 스텔라장의 레시피, 루시와 데이브레이크의 쉬운 답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의 일상을 들어보고 선물도 드리는 완소로그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연 계속해서 소개해 볼게요. 김희준님, 금요일에 승진자 발표가 있었어요.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어 속상했는데 저도 드디어 대리로 승진했어요. 사무실 식구들에게 떡을 돌릴지 마카롱을 돌릴지 행복한 고민 중입니다. 아, 일단 승진 축하드립니다. 우! 와, 진짜 정말 축하드려요. 너무 이제 행복한 고민 중이시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은 마카롱보다는 떡이 좋지 않을까. 마카롱이 은근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근데 떡은 맨날 먹기보다 그런 특별한 날에 받으면은 먹게 되는데 그때마다 좀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 같으면은 떡을 돌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죄송해요. 선물을 제가 안 드릴 뻔했네요. 네, 3번 마스크 세트 나왔습니다. 와, 네, 승진 선물로 저희는 마스크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조선영님, 저 드디어 진급에 필요한 영어 어학 시험을 끝냈어요. 그동안 퇴근 후 집에 와서 공부하려면 어찌나 졸리던지 허벅지 꼬집어가며 영어 공부하느라고 너무나 고생한 나 자신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와, 또 축하할 일이 있네요. 자, 축하합니다. 와,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영어 공부를, 허벅지 멍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네,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얼른 선물을 뽑아볼게요. 6번 마트 상품권. 야, 마트 가서 고기 사면 되겠다. 네, 고기 파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권지은님. 아버지가 늘 신는 운동화를 봤는데 뒤꿈치가 다 닳아있더라고요. 아빠께 편한 운동화 두 켤레 사서 선물로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운동화 신으시고 거울을 계속 쳐다보시는데 너무 귀여우세요. 어떡해, 너무 착하다. 진짜 아버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겠네요. 와, 근데 이 뒤꿈치 달아있는 그 때를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미워졌을까. 아, 진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알거든요. 네. 아, 근데 생각지도 못한 깜짝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얼른 선물을 같이 뽑아보겠습니다. 13번 치킨입니다. 야, 치킨이 최고죠. 치킨이 1번 선물이죠. 네, 치킨 아버님과 함께 치킨 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철님, 산불이 난 지역에 도토리나무 심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걸 봤어요. 얼른 동생이랑 자원봉사 신청하고 왔습니다.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와, 산불이 난 지역에 도토리나무를 심는 자원봉사가 있다는 걸 저는 지금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걸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신청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데요. 아, 일단 모집글을 보고 이제 바로 신청하기도 쉽지 않은데 정말 멋지고 큰일을 하셨네요. 네, 정말 너무 멋있어요. 네, 선물을 뽑아볼게요. 18번. 아니, 제가 잘못 뽑은 것 같아서 두 개를 뽑았는데 두 개 연속 18번이 나왔어요. 18, 18. 18번이, 아, 저는 절대 욕한 게 아니고 정말 18이 두 개가 나와가지고 커피. 네, 커피. 와, 네. 두 개 보내드린대요. 이게 18번이 두 개가 나와서 커피도 두 개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네, 너무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동생과 같이, 네, 커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이번 주 완소 로그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자기야, 골뱅이 통조림 사러 왔는데 어떤 걸 사지? 파란색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네. 골뱅이 무침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직도 몰라? 40년 넘게 한우물만 파온 전문회사 제품을 사야지. 우리 집은 언제나 푸른 바닷빛 파란색 유동 골뱅이야. 아, 파란색 유동 골뱅이.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엔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장사를 위해, 장사를 위해. 전화 대신 받고 홍보 문자까지. KT 사장님 AI 비서팩. 24시간 놓치는 전화 없이 AI가 받아주고 메모, 위치 안내까지 척척. 홍보 문자도 알아서 전송. 사장님 AI 비서팩 디지코 KT. 가입 문의 100번. 비밀인데요, 저 박서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찾아주는 널.